It's okay, 봤자 뭐해 금방 깨버릴 텐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내게만 일어나지 고개를 돌려보면 보여 덩그러니 또 혼자 여긴 없어 그림자도 이제 안녕이란 말이 왠지 의미 없는 단어 같지 스치는 그 순간 사라져 가니까 잠깐 사이에 작은 온기 떠나면 더욱 시린 공기 혼자가 낫겠어 한칸씩 주는 expectations 채워봐도 왜 또 매일 매일 매일 줄어만 가 한칸 남은 expectations Groove 그룹 chat 시끄러운 대화 사이에 파도처럼 밀려나가 어느새 아주 멀리 바다의 외딴 섬같이 나만 고요해 온종일 섞여있는데 늘 떨어진 느낌 괜히 쓸데없이 이리저리 마음을 쓰지 않을까 해 겁내도 언제나 버려질 테니까 알고 있는데 난 여전히 늦은 새벽에 깨어있지 매번 더 외로워 한 칸씩 주는 expectations 채워봐도 왜 또 매일 매일 매일 줄어만 가 한 칸 남은 expectations 가기 싫어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며 웃어 혹시 누군가는 날 알지 그마저 내게 expectations oh. 믿고 싶어져 또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속아 내 맘속에 expectations oh. 내려놓지 못해 다시 다시 다시 기다려봐